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네. 그날은 대학 입시 발표하던 날 새벽부터 떨리던 조급한 가슴을 안고 빛을 내리는 학교 길을 걸어서 갔네. 학교로 독서실로 혹은 도서관으로 지나간 학창 시절 3년 동안은 정말로 바쁘고 부담됐었네요. 가슴 뛰는 입시의 광문 흩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안방을 솟는 하늘에 합격을 빌며 걸을 때 아차차 우리 서로 막고 비쳤네. 헉! 아차차 우리 서로 막고 비쳤네. 그날은 처음으로 미팅하던 날 아침부터 설레던 들뜬 가슴을 안고 꽃바람 부는 거리를 달려서 갔네. 어엿한 신입생 된 그의 모습을 이렇게 또 다시 만날 줄이야. 정말로 기쁘고 반가웠었네요. 가슴 벅찬 사랑의 느낌 하지만 그에도 나와 같을까. 가로는 불빛 아래 고물했네.